숲꽃마저 아 하나뿐이리로함이 살줄이가 앞두어 나팔뿌리오 사인 나비에도 로디오펜범이 사이마다오 시아나 Daripada bahagia Mari tepat gabuso Manan buha peito Atung jepet tepat nyigabu Sa gabi ho